황폐한 육신이 너무 무겁습니다. 계절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빛나던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나갔습니다. 황금빛 기억들이 물결치듯 푸르른 날, 목이 긴 그리움으로 남겨진 시간들은 까만 씨앗이 되어 여물어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시인 박권숙 씨의 처녀시집 겨울묵시록 중에서 가을 전묘라는 시였습니다. 시인은 바깥 세상에는 생명이 무성하지만 다른 이들의 세상일 뿐 자신의 뜰은 싸늘하다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시를 써서 생명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요. 왜냐하면 31살의 시인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인공신장기로 피를 걸러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의 희망은 아름답습니다. 마치 가을 햇살처럼요. All those times at night when you just hurt me and just ran out with that other fella. Baby, I knew about it. I just didn't care. You just don't understand how much I love you, do you? I'm here for you. I'm not out to go out there and cheat all night, just like you did, baby, but that's alright. I love you anyway. And I'm still gonna be here for you till my dying day, baby. Right now, I'm just in so much pain, baby, be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 Yes, baby, my heart is lonely. My heart hurts, baby. Yes, I feel pain too.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신다고 하신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전징재 씨.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부메랑 중에서 보이스 투맨의 노래 End of the Road였습니다. 하이텔로 이창한 씨 신청해 주셨고요. 또 대전 동구 추동에서 이혜영 씨가 친구 수연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잘 들으셨습니까? 아, 제가 요 며칠 하이텔을 이렇게 잘 정리를 못하다가요, 바로 오늘 회사에 와서 다시 한번 하이텔을 봤는데, 그 정태민 씨가 아이디 문제로 섭섭하다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참, 사실 저도 좀 섭섭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엽서나 하이텔 사연을 소개해 드릴 때,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이 곡이 나온다 싶으면 그런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들려드리지 못한 분들은 제가 명단을 적어놨다가 틈틈이 좀 들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달쯤 후에 자기 이름이 방송에 나왔다 하면서 엽서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사연을 좀 더 많이 소개해드릴까 싶어서 건수를 제가 잡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으면 거기다 그분들의 사연과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아마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마음 상하셨다면 마음 푸세요. 그리고 하이텔의 권기영 씨도 제가 몇 번이나 신청곡을 놓쳤는데요. 제가 조만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김형곤 씨 굉장히 외롭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곡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살아있음의 존재 확인을 위해서 계속 피아노를 치는 여인의 이야기죠.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희생입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자, 준비됐지? 응? 700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칼집살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에잇!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 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면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칼집살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si partir c'est un peu mourir. Vive la mer et vive les bateaux. Prends-moi, matelot. Depuis le temps que je n'ai plus 20 ans, j'en ai connu des amants qui passaient par Marseille. Le temps d'une veille, je n'ai pas grand-chose à t'offrir, ces 4 francs pour un soupir. Mais si tu veux me faire plaisir, n'oublie pas, chérie, mon petit cadeau. Prends-moi, matelot. Depuis longtemps, je n'ai plus rien à moi. J'ai tout laissé loin de là. Mon cœur et ma jeunesse, mes seules richesses. Je suis d'ici, je suis d'ailleurs, quelque part j'ai perdu mon cœur. L'idée que je fais du bonheur, c'est de glisser, glisser sans fin sur l'eau. Prends-moi, matelot. 알랑 드론과 장폴 벨몽도가 주연한 영화 볼사리노2의 테마, 볼사리노2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유력한 영화 잡지인 까예 두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편, 그 중에서 127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 달쯤 전인가요? 새로 나온 비디오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에릭 로메르 감독의 프랑스 영화 녹색 광선입니다. 휴가 시즌에 텅 빈 파리에서 갑작스럽게 공허함을 느낀 여주인공이 참사랑을 나눌 상대를 찾아 헤매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차에 우연히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구성이나 촬영, 연기, 이 모두가 사전 대본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영화는 주인공의 심리를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바로 에릭 로메르 감독인데요. 그의 이런 연출 스타일이 아주 잘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 이 녹색 광선입니다. 까이듀 시네마가 선정한 128번째 영화는요. 이태리의 노장 감독 마르코 페레리가 60이 넘은 나이에 만든 I Love You라는 작품입니다. 마르코 페레리 감독은 비토리오 데시카, 루키노 비스콘티 등 전후 이태리를 대표하는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감독인데요. 1973년 깐네에 출품됐던 그의 대표작 최후의 만찬은 그 내용이 워낙 기발한 데다가 또 외설스럽기까지 해서 평론가들 사이에도 열띤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었죠. 자, 까예 두 시네마가 선정한 129번째 영화는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영화예요. 바로 미션입니다. 먼저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On Earth as it is Heaven 들으시겠습니다. 사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129번째 영화 미션 중에서 오늘 As It Is Heaven이었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의 이 미션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스펙타클한 영상, 혼을 빼앗는 듯한 감동, 이런 화려한 평가를 받았었죠. 특히 30여 개의 강물이 모여서 세계 최대의 수량으로 떨어지는 이과수 폭포. 이 폭포는 그 규모 때문에 지구가 갈라지는 곳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전도사와 스페인군이 전투를 하면서 폭포로 오르다가 떨어지는 장면. 이 장면을 찍을 때는요. 이곳에서 정말 촬영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를 놓고 꽤 오랜 실랑이를 벌였었다고 하죠. 결국은 정말 숨이 막히는 듯한 영상을 담는데 성공했지만요. 제 미션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가브리엘 소브입니다. 하이텔의 김정아 학생 그리고 광주 학동의 세영씨 언제나 편지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영화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였습니다.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30번째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노년의 작가가 꿈에서 세계의 3차 대전을 보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하죠. 그 꿈을 꾼 뒤부터 작가는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신에게 묻습니다. 만일 자신이 모든 걸 버리면 세상을 용서하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집을 불태웁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집터에는 물과 불꽃 그리고 재만이 남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영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노 작가의 어린 손자가 집 근처의 나무에 물을 주면서 조용히 말을 내뱉습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카메라는 나무를 따라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화면은 바하의 마태 순환곡으로 가득 찹니다. 자, 바로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유작 희생이 까예디 시네마의 130번째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지막 장면이 탈콥스키의 데뷔작인 이반의 소년 시절 이 영화의 첫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영화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마무리를 한 것이죠. 탈콥스키 감독은 결국 이 영화가 개봉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86년 12월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87년도 칸 영화제는 그를 기리는 뜻으로 이 희생의 4개의 상을 줬죠. 이날 식장에는 탈콥스키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에 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자막에 내 아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이렇게 밝혔던 고인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까에 뒤 시네마는 이날 칸의 현장을 전하면서 아마도 영화 사상 가장 감격적인 순간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 비록 우리나라에는 그의 영화가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지만 후세대들에게 영화 예술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보여준 영화 작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죠. 희생 중에서 바하의 마태순환곡 47번째 곡 들어보죠. 아리아,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영화의 엔드 타이틀로 쓰였죠.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영화 희생의 엔드 타이틀로 쓰인 곡이었죠. 바하의 마태순환곡 47번째 곡 아리아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셨습니다.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31번째 작품은 알렌 까발리에 감독의 프랑스 영화 떼레즈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갈멜 수도원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뜬 성녀 떼레즈의 일생을 그리고 있죠. 15살에 수녀원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을 신에게 영원히 바칠 것을 맹세했던 떼레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각혈 증세로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까발리에 감독은 이 떼레즈의 길지 않은 인생을 수도원의 방 하나를 무대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연출하고 있는데요. 떼레즈 수녀의 미세한 표정과 아주 작은 몸짓 그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아서 그녀의 영혼까지 표현해놨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작품상을 비롯해서 주요 부문 6개 상을 수상한 영화였죠. 자,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32번째 작품은 베르드랑 블리에 감독의 드니 드 수아헤 야회복입니다. 베르드랑 블리에 감독은 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발르스주로 이량 유명해진 프랑스 감독이죠. 이 발르스주는 하루하루를 노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젊은 두 청년이 불감증에 걸린 한 여인을 유혹해서 여행을 떠나는 얘기인데요. 철저히 파괴적인 반체제 의식 때문에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은 제라르 디파르디우 그리고 책 읽는 여자의 주인공 미우미우 또 금지된 장난의 그 귀여운 어린 소녀였죠. 브리짓 포시가 어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미셸 블랑이 86년 깐니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한 이 영화 야회복도 역시 남성 동성 연애자들을 통해서 프랑스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이 블랑과 함께 동성 연애자로 등장을 해서 아주 눈길을 끌었었죠. 그 저번 작품 그 미우미우도 역시 여기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세르주 갱스부르가 음악을 맡고 있는데요. 야회복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Traveler. Oh, remember yesterday when we were pitched together, together, together, together. What a night! What a night! Wow! Baby! Baby! I still love you! Coming on you. Hey, guys! I love you guys. 이 제목은 불어인데 노래는 순영어로 하네요. Traveler, 영화 야회복의 주제가였습니다. 까예드 시네마 선정한 133번째 영화는 포르투갈 감독이죠. 파울 로시아의 사랑의 섬입니다. 무대는 17세기로 넘어가요. 난파선 한 척이 우연히 일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영화는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점점 일본화 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일본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말하자면 제목인 사랑의 섬은 바로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죠. 134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악셀 코르티 감독의 Welcome in Vienna입니다. 한때 영국 신사들이 비엔나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그 지역의 터줏대감인 이탈리아 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국 신사와 이탈리아 귀족, 이 두 그룹은 누가 진짜 귀족인가를 놓고 싸웁니다. 감독은 그들이 벌이는 논쟁을 통해서 봉건 귀족들의 허위의식을 아주 세세하게 밝혀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유럽 귀족 사회가 왜 붕괴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에 대한 감독의 생각을 펼친 작품이죠.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35번째 영화는 장 프랑스와 스테븐 앵의 이중 속임수 두 블루 메스웨이고요. 또 136번째 감독은 알솜 감독의 타로인데요. 아, 이것은 둘 다 이 자료가 전혀 없어서요.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네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137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37번째 작품은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의 영화죠.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My Beautiful Laundry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런던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프리어즈가 그려내는 런던은 더 이상 신사들의 도시도 아니고 또 예술과 문화의 도시도 아니죠. 주인공인 오마르는 세탁소를 경영하는 파키스탄인이고 영국 청년 쟈니는 가난한 뒷골목의 불량배입니다. 오마르는 악의 무리에서 손을 씻은 쟈니와 독특한 우정으로 맺어집니다. 인종을 초월한 그 우정은 말하자면 동성애죠. 영화는 영국의 또 다른 얼굴인 소수민족 문제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파헤쳐 보입니다. 역시 소수민족인 파키스탄 2세 하니프 크레쉬가 이 영화에 각본을 썼는데요. 이 작품으로 뉴욕 비평가 협회로부터 각본상을 수상했죠. 또 쟈니 역을 맡았던 다니엘 데이루이스도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60만 달러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제작비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고요. 또 미국에서도 86년도 개봉된 외국 영화 중에 흥행 4위라는 대단한 결과를 낳았죠. 동성연애자로 등장하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너무 그럴듯해서요. 당시 여성 팬들뿐만이 아니라 남성 팬들도 가슴 설레게 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My Beautiful Laundry의 주제가 들어보죠. 같은 제목 My Beautiful Laundry, 리타 울프의 노래입니다. 리타 울프가 노래한 My Beautiful Laundry, 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의 주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가이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중에서 127번째 작품부터 오늘은 137번째 작품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에릭 로메르 감독의 녹색 광선 맨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이 영화는 비디오로도 나와있죠. 이태리의 마르코 페레리 감독의 I Love You, 또 롤랑 조페 감독의 Mission, 이 영화 역시 비디오로 나와있습니다. 안드레 탈코스키의 희생, 프랑스의 알랭 까발리에의 테레즈, 베르트랑 블리에 감독의 야회복, 포르투갈의 파울로시아 감독의 사랑의 섬, 또 악셀 코르티의 웰컴 인 비엔나, 장 프랑스와 스테브넨 감독의 이중 속임수, 또 알솜 감독의 타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신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까지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마 하이텔로 윤지영 씨가 친구 정나, 남희, 현희, 민진이, 영남 씨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강환규 씨가 친구 제익, 병우, 승철 씨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Woman in Red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 곡을 끝으로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up of candy hearts to give away. No first of spring, no song to sing. In fact, here's just no April rain, no flowers bloom, no wedding Saturday within the month of June. But what it is something true, made up of these three words.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y. No Libra sun, no Halloween, no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 just bottom of my heart.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Yeah. I just call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 to say.